깨서 우리 마지막인 걸 눈을 감아봐도 귀를 막아봐도 너를 보내야만 해 가슴이 넌 자꾸 잡고서 안 와 세상 울리도록 내 맘 들리도록 너를 불러보지 마 잊으려고 해봐도 사랑했던 추억 하나 둘씩 내 가슴을 빈칸 없이 채우잖아 사랑해서 사랑해서 써버린